got name on mundo thing. Oh, that'll be my first thing. I've been always a fighter. 지금 나를 더 못 두는다면 내가 숨을 더 떨리게 못한다면 어쩜 이렇게 한 번 죽겠지 아마. But what if the moment's right now, right now. 귓가에 느린 심장 소리만 bum bum bum. 벗어나래도 그 입속으로 점 점 점. 어떤 노래 더 아까지 못해 소리 없는 소리 질러. 모든 빛이 침묵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날 봤어. 천천히 난 눈을 떠 여기 나의